사실에 물가에 마주 앉아 사랑을 그리며 속삭였네. 우리 꿈은 내일이면 만날 그날이 돌아오건만 얼마나 변했을까나 우리 술이야. 설레움에 내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네. 순이 생각에 모두가 반겨주고